구본영이라는 작가가 쓴 더 보스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커서 아버지처럼 술 주정뱅이가 되기 쉽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자란 딸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려 폭력적인 남편을 선택할 비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중략하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의 고통과 비극적 환경이 좋은 교훈이 되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에 지배되고 배운 대로 처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가 우리를 삼키고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린 경우다. 언젠가 체게바라. 체게바라 아시죠? 쿠바의 혁명가죠. 체게바라는 혁명가들이 겪는 비극적 악순환에 대하여 개탄한 적이 있다. 적과 싸울 때는 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덕을 공격하지만 일단 혁명에 성공하여 전국을 장악하게 되면 혁명가들은 그동안 적이 보여주었던 모든 악덕의 효율성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참 흥미로운 구절이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흉 보면서 배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흉을 보면서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흉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가고 닮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잘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폭력적인 남편을 선택할 확률이 참 높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역자로 목사님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아버지로서는 조금 별로 안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부장적이세요. 그리고 너무 엄하세요. 모든 것을 매로 다스리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드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 전에 딱 혼날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고 밥을 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 밥이 들어갈까요? 진짜 체할 것 같아요. 밥 먹는 내내 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했고요. 너는 아버지처럼, 네가 자식 낳으면 아버지처럼 하지 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자녀를 낳으면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절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니요. 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들들 볶고 있죠. 그것을 제가 발견하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제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걸 알아채고 말합니다. 아유, 꼭 아버님 닮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때 제 자신에게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내가 당했던 악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실수들,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고 나에게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또다시 흘러나가는 이 악순환,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 연약함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상들이 했던 실패를 그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나은 사람들이었나? 아니요. 똑같이 원망하고 아니 더 심하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이 출애굽했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200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배우는 그 모든 정말 그 성경 본문마다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인간은 또 실패하고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고 이것이 200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바 아닙니까? 특별히 사사기에서 정말 많이 나타났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고 살다가 죽자 그러다가 말지 뭐 이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그 피할 길도 내주시는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실수 또는 우리 조상의 실수 그것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두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아랏과의 전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가나안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몇 명을 사로잡아간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비장해지고 용감해집니다. 그 전까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이 잡혀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 의지할 때가 돼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용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 내가 너 그 가나안 아랏을 너희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랏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성읍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요,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제목이 호르마와 노뱀 아닙니까? 호르마 사건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을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호르마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다 멸망했다라는 뜻의 그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처절한 철저한 파멸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한 파멸. 그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아랏이라는 나라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니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랏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도 전해지지 않고 그저 유물 정도 조금 전해질 뿐 그 근거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처절하게 파멸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랏 사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대상으로 한 첫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랏으로 지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와 전투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이 아랏왕이 지레 겁을 먹고 짐작해서 이스라엘 건드렸다가 지금 된통 혼쭐이 난 아니 완전히 멸망을 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랏 왕을 지금 도발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렇게 멸망하게 하시는구나. 이 아랏이라는 이 왕국이 멸망한 것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랏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첫째로는 저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찰 만큼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이 아랏 왕국 점령 사건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회복의 시간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은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주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선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정신을 차린 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호르마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처절한 파멸. 근데 그 처절한 파멸을 누가 먼저 당해봤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여기서 당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있어야 돼, 너희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가나안 땅 치러 갔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처절한 파멸을 당하고 호르마라는 그 지역에 이르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무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에 따르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호르마가 됩니다. 호르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처절한 파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그 자신이 철저한 처절한 파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서는 누가 호르마가 되었습니까? 아랏 왕국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호르마가 됩니까? 그 대적들이 호르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호르마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들이 처절하게 파멸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호르마를 기억하고 또 이 아랏에서의 호르마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파멸시키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1세대가 저지른 이 호르마의 실수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세 번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세 번 물으심으로 뭘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죄책감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르마라는 지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실수 또 부모와 조상의 실수를 우리에게서 되풀이되지 않고 나에게서 그 악순환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린 그 순간 그 다음에 방심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하자면 전문 설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문 설교자라면 설교가라면 설교가인데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 기분이 좋죠.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저를 통해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날 집에 가서 꼭 아내랑 싸워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나 얼굴 붉힐 일이 생겨요. 안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은혜 주실 때 겸손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아내랑 싸울 때마다 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호르마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실수를 저질러요. 무슨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네. 땅이 아마 좀 그들이 가던 길이 그 땅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몇 장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아랏 그 왕국을 진멸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호르마의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놈의 원망과 불평이 금방 또 재발해버립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참 지긋지긋한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로 뻥 쳐버리고 차버리고 도로 진흙탕에 뛰어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따뜻한 회복도 사용하시는데요 때로는 회초리도 사용하세요. 매서운 회초리를 사용하시죠. 오늘은 어떤 회초리를 사용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 불뱀은 당시 광야와 사막에 많이 서식하던 뱀인데요. 그 무늬가 불꽃 같기도 했지만 이 뱀의 독이 특이한 것이 이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사람에게 주입이 되면 사람이 막 피가 끓는 듯이 막 고열이 일어난대요. 그 고열로 막 고생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이 불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불뱀이라는 회초리. 이 불뱀이라는 회초리로 인해서 죽은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매서운 회초리 맞고 나서 이스라엘이 정신이 또 번쩍듭니다. 미련하지요. 사람은 참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회초리 문화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맞지 않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보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리라. 그것을 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지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쳐다보지 않고 죽은 자들도 있었더라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이죠.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불뱀에 물린 것도 지겨운데 왜 또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해?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보지 않고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뱀에 물린 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데 왜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뱀의 모양을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왜 그것을 보는 사람만 낫게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으로 가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뱀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입니까?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왜 이 노뱀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16절은 너무 잘 알죠. 그죠? 16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스님들도 외운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는 16절은 아는데 그 전후 구절은 잘 모르는 경향이 심하죠. 성경 암송이 되게 유익한데요. 그 앞뒤를 떼내고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전체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노뱀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노뱀을 보게 하셔서 낫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열이 막 펄펄 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기도 싫은 그 뱀을 보라니. 뱀을 본다고 낫는다는 것을 믿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저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라고 하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순히 쳐다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왜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쓴 저자이니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았겠습니까? 뱀이라는 짐승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뱀을 탐탁하게 생각이나 했을까요? 우리도 뱀을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서 뱀을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도 뱀을 싫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뱀이라는 짐승은 죄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시라는 이 금속도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을까요? 나무에 매다는 게 또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 모세 율법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저주, 심판, 죄, 타락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 그것을 보면 살아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과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노뱀이다. 저 저주와 심판 죄와 타락의 노뱀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저주와 죄와 심판, 그 타락의 자리, 그 비참한 자리가 원래는 네가 가야 할 자리지만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가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만 생명이 있고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나에게만 거듭남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오늘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상식, 너의 지식, 너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것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그저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상식, 너의 생각, 너의 지식을 버리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스펠 헤럴드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글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갑니다. 그 딸은 아버지 세실에게 자신이 선물 받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보여줍니다. 아빠, 구슬 상자 참 이쁘지요? 그래, 예쁘구나. 근데 세실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아, 그걸 지금 저 불 속에 던져보겠니? 어린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죠.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빠의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아빠의 얼굴은 세상 진지합니다. 농담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죠. 어린 딸에게 이 상황은 굉장한 시험이었겠죠. 세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하지만 너에게 강요하진 않을게. 온전히 너에게 맡겨보마. 이유는 묻지 말고 네가 아빠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기를 아빠는 바란단다. 한 치의 거짓이나 어떤 장난기 없이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표정을 보고 어린 딸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참 착하지요? 그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아빠가 세실이 원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더 커다란 구슬 상자를 그 딸에게 사줍니다. 그러면서 세실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이상한 어쩌면 너에게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라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때 네가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믿고 그 구슬 상자를 불 속에 던졌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네가 그것을 내어놓는다면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너는 그것이 최선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고 다 이해해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면서 너무 어색하고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죠. 나일강 문명, 인류 문명의 또 다른 발상지입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명이 교류를 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어쨌든 이스라엘을 거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입니까?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운명을 가진 새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리고 그 두 문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들은 형통하고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맡은 책무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죄와 타락과 그 정말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그 노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그들에게 거듭남이 된다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법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속에서 끼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순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순종이라는 이 십자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뭘로 바꿨을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3장을 아직 펴고 계시다면 36절을 누군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누군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36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너무 중요한 뜻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순종하는 것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겁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발바닥에서 가시는 우리의 발바닥을 찌르고 피가 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죠. 거기서 뭔가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완전하십니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외우고 싶었지만 아주 어려워서 아직 외우진 못했고요. 오늘 그 가사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 제가 어제 이 찬양을 설교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동안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나 모르겠어요.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이고요. 마커스라는 그 찬양 예배 인도하는 그 팀이 부른 노래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 시간에도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그냥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이 길임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가시밭길이고요. 어깨를 짓누르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완전케 하실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그 완전함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존중하시는 자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존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고 오늘 하루이지요. 그러나 그 연약함, 그 연약함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분명히 승리로 영화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영화로 가는 성화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싸우는 자는 어떻습니까? 당장 지고 있더라도, 당장 밀리고 있더라도, 당장 넘어졌더라도 그 얼굴 한편에 웃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난 결국 승리할 건데, 니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난 결국 승리할 건데, 지금 좀 밀리더라도, 지금 좀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